50 languages. 84. 84. صيغة الماضي رقم 4. 과거형 4. 과거형 4. يقرأ. 읽어요. 읽어요. لقد قرأت. 저는 읽었어요. 저는 읽었어요. لقد قرأت الرواية بكاملها. 저는 그 소설을 모두 읽었어요. 저는 그 소설을 모두 읽었어요. 이해함. 이해해요. 이해해요. لقد فهمت. 저는 이해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لقد فهمت النص بكامله. 저는 그 글 전체를 이해했어요. 저는 그 글 전체를 이해했어요. 유지입. 대답해요. 대답해요. لقد أجبت.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لقد أجبت على جميع الأسئلة. 저는 모든 질문을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질문을 대답했어요. أعلم ذلك. لقد علمت ذلك.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أكتب ذلك. لقد كتبت ذلك. 저는 그걸 써요. 저는 그걸 썼어요. 저는 그걸 써요. 저는 그걸 썼어요. أسمع ذلك. لقد سمعت ذلك. 저는 그걸 들어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저는 그걸 들어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أحضر ذلك. لقد أحضرت ذلك. 저는 그걸 가질 거예요. 저는 그걸 가졌어요. 저는 그걸 가질 거예요. 저는 그걸 가졌어요. أجلب ذلك. لقد جلبت ذلك. 저는 그걸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أشتري ذلك. لقد اشتريت ذلك. 저는 그걸 살 거예요. 저는 그걸 샀어요. 저는 그걸 살 거예요. 저는 그걸 샀어요. أتوقع ذلك. لقد توقعت ذلك. 저는 그걸 기대해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أشرح ذلك. لقد شرحت ذلك. 저는 그걸 설명할 거예요. 저는 그걸 설명했어요. 저는 그걸 설명할 거예요. 저는 그걸 설명했어요. أعرف ذلك. لقد عرفت ذلك.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